부여 송궁리 돌널무덤 출토 유물. 부여 송궁리 출토. 청동기 시대. 부여 송궁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단히 마을 유적이다. 1974년 요령식 동검이 부장된 돌널무덤이 발굴되면서 알려진 후 75년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. 70여 개 이상의 주거지를 비롯해 고상식 건물, 돌널무덤, 동널무덤, 나무 울타리, 저장 구덩이 등이 발견됐다. 송궁리식 주거지, 송궁리식 토기, 송궁리식 문화라는 명칭이 붙을 정도로 청동기 시대 늦은 시기 문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. 이 중 돌널무덤은 고인돌과 함께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이다. 여기에는 지배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요령식 동검과 함께 요령식 동검을 재가공한 청동끌을 비롯해서 돌칼, 돌화살촉, 고분옥, 대롱옥 등 이 지역 우두머리의 무덤임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출토됐다. 송궁리 유적에서 조사된 토기, 집자리, 무덤과 같은 형식의 유적이 한강 유역, 영남, 동남부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며 이는 쌀농사에 기반을 둔 농경사회 단계로 추정된다. 송궁리식 문화는 일본 규슈와 긴키 지역으로 파급돼 야요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.